나 버린 everyday 하지만 우린 아직 괜찮아 추억도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다시 난 꿈을 꾸려 해 Help me out 이대로 돌아설 순 없지만 Help me out 마법을 풀어줄래 잃어버린 나의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삶을 단 하나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어 너무너무 계속 멀기만 해 하지만 우리 다가갈게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어 어쩌다 가끔 한 번쯤은 그려보네 하지만 이젠 여유가 없어 쉴 틈도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도 또다시 난 꿈을 꾸려 해 Help me out 이대로 돌아설 순 없지만 마법을 풀어줄래 잃어버린 나의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삶의 단 하나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어 너무너무 계속 멀기만 해 하지만 우리 다가갈게 조금씩 하지만 우린 아직 괜찮아 잃어버린 나의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삶의 단 하나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어 너무너무 계속 멀기만 해